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세보리야 가보라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흉찬 작사, 안종우 작곡인 이 가요는 주치의 103, 201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경리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 속에서 이 땅의 로세대들이 삶의 보람과 궁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청춘기처럼 활력에 넘쳐 생활하고 있음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로세대들입니다. 위대한 수령인들을 따라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육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혁명의 먼 길을 걸어온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지금도 그들의 추억 속에는 잿더미의 복구의 초쌉을 박던 그 나날들이,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며 졸리마를 타던 그 위훈의 하루하루가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투쟁으로 시작한 삶을 투쟁으로 감높이 마무리해주고 인생의 황혼기도 청춘기로 빛내어주시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가 혁명 선배들을 존대하도록 하시고 나라의 큰 대회 때마다 맨 앞자리에 내세워주곤 하십니다. 노래는 제목부터가 특색있고 주제도 새로우며 가사도 곡도 다 독특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민들의 졸찬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적인 가사와 흥취나는 노래 선율은 경리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영광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 로세대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것으로 하여 그들 속에서 논리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물론 후대들도 혁명 선배들의 공헌을 잊지 않을 마음이 즐겨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생토록 철부리니 다음으로 노리 초룡아리 사과바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가요는 주치의 백삼, 201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손군조를 맞으며 태어난 시대의 명작 초룡아리 사과바다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이 노래야말로 들을수록 부를수록 희한하고 매력있는 명곡이라고 한결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작품은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며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변을 일으키고 있는 손군조선의 위대한 현실을 시대의 감정 정서에 맞는 시음악적 형상으로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마디 뜻이 깊고 구절마다 생활을 담은 훌륭한 시어들을 통하여 노래는 우리 장군님의 피어린 손군의 역사와 부흥하는 내 조국의 오늘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완벽한 사상예술적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심오한 사상과 가슴 뜨거운 생활의 진리를 우리 인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요풍의 선율에 담아 형상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쉽고 형식이 간결한 민요풍의 노래로서 민족음악의 거유한 민요조식에 기초하고 흥취나는 민족장단의 모습을 잘 살려낸 선율 형상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안땅장단에 맞추어 흥겹고 락천적으로 흐르는 노래, 어깨를 들썩이며 스스럼 없이 선장단을 치게 하는 초룡아리 사과바다의 음악선율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수한 민족음악의 세계에 흠뻑 젖어들게 합니다. 흥겹고 유쾌하게 흐르는 이 노래에는 아름다운 낭만의 감정도 있고 환희로운 기쁨의 감정도 있으며 격정을 담아 터치는 졸졸한 소중의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천만 국민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민의 행복을 제일로 여기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흉흉하는 보람을 찾으시는 졸세의 위인들을 모신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온 녹수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산 땅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